가슴을 비워 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울지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 봐 어쩌면 나 당신을 정스런